여보세요? 이 선생님, 저예요. 아, 민정 씨, 지금 어디예요? 명동역에 도착했어요. 지금 10번 출구 쪽에 있는데 어디로 나갈까요? 맞은편에 있는 8번 출구로 나오세요. 출구를 나오면 바로 오른쪽에 빵집이 있어요. 지금 그 빵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